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1991년 7월 7일에 처음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주로 빌딩을 말하고 우리가 교회 간다라고 할때 어떤 건물을 찾아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여러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를 간다라고 말할 때는 예배당을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교회다. 저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내가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교회가 뭐 해야지 하는 것이라면 바로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쭉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 특별 설교를 준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마침 로마서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교회의 핵심 가운데 복음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봤는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가능하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16절과 17절 정도는 한번 암송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부끄러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과거에 지나갔던 일이 아니라 불과 수년 전부터 시작했던 일이고 그것은 지금 중단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간혹가다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리더 목회자라고 여겨졌던 그러한 분들이 성추행으로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강단에서는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그러한 말씀이 전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말들을 막 함부로 뱉어내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여러 교회들이 분열과 불미스러운 일로 서로 고소하고 재판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보기에 참으로 부끄러웠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야 뭐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한인교회다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한 한국 교회의 소식은 계속해서 접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언젠가 우리 교회를 찾게 되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그러한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경중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오클랜드 안에서도 교회 가운데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실을 바라보는 가운데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문제를 볼 때 나도 어떠한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동일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성이 내 마음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과 동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동안 그대로 비판했던 모습들을 나도 따라서 답습하게 될 그러한 죄악의 가능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크리스찬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잘못된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때문에 부끄러울 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부끄러울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도 절실히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는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무식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 복음이 그의 삶에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보다는 자기의 공로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십자가, 회개, 구원을 설교하면 이미 다 아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신자들이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하는 성도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 바로 오늘 로마서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말씀을 한 바울은 이제 16절에서 이제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16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공교롭게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제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많은 이유들이 있었고 실제로 교회 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가 어디입니까?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는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그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셈이었고 더 나아가서 로마에서 귀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가장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자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신앙은 지키고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때 기가 죽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가진 것도 많고 이 로마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누리고 있는 것도 많고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나보다 아는 것도 많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가 참 좋습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봤자 니들보다 우리가 낫다라고 말하면서 소위 말해서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씨알도 먹힐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잘 살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저 작은 한 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로마 교인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 로마 정권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런 힘도 없이 죽어갔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귀족 가운데서 조금씩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평민이거나 노예거나 또 당시에 무시당하고 있었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믿는 아주 부끄러운 종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이 편지를 쓰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누구입니까? 당대의 최고의 석학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좋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하찮게 여겼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는 자랑거리로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또 로마서 전체를 볼 때는 거의 처음 부분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부끄러운 것을 간신히 면했다, 면피했다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복음이 왜 자랑스럽습니까? 그 자랑스러운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문장 앞에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가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because,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쭉 종합을 해보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 정말로 짧은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 가운데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캐치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복음은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복음의 결과는 구원이고 세 번째로 복음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넷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그래도 많이 들어볼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예, 이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유, 좋다, 겔리온, 소식, 이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시켜갔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승전보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승전의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도 비참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나라를 얻게 되고 돈을 얻게 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전쟁에서 패하기만 하면 노예의 신분이 되고 멸망해버리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도 바울의 당시에 전쟁의 승전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쁜 소식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좋은 소식, 전쟁의 승전보를 알릴 때 바로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승전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기독교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복음,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 때는 사탄에게 패하고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셔서 너희들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승전의 소식은 단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의 소식은 바로 내가 과거에는 부끄러워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앙겔리온,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은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볼 때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디나미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디나미스가 어떤 단어의 어원인 줄 아십니까? 바로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이 복음은 이처럼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설교를 어른 목사님들이 하곤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디나미스에서 온 것은 분명히 맞지만 훗날에 누가 어떤 폭발물을 발명하게 되었을 때 그것의 이름을 다이나마이트라고 지을 거야. 그 다이나마이트는 아마 이 디나미스에서 이름을 따게 될 거야.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디나미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른들께서 여러분들 다이나마이트는 폭발력이 있는 것처럼 복음에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는 폭발할 때 열이 발생하는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다이나마이트의 특성을 말하면서 그것을 복음에 대입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해석을 뭐라고 말하냐면 풍유적인 해석, 알레고리카란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석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를 자꾸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는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또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치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당시에 정말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대로마 제국이 영원히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것 같지만 사실 영원한 왕국은 따로 있으며 로마의 창과 칼이 당장에는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힘과 권세는 그것이 아니라 만물이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로마는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은 영원히 이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알고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박해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하다가 이 땅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복음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준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볼 때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우선적인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의 예수님을 구세주다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결국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 누군가가 암흑의 집사님,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제가 한번 제일 마음에 드는 분 한번 시켜볼까요? 이때 눈을 마주치는 분은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찾아와서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답이 없으세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수긍이 가십니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괜찮은 대답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만 대답하고 이대로만 확실히 믿고 있어도 꽤 괜찮은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만 구원을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미래적인 일, 죽음 이후에 내세에만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래, 지금은 죽을 것 같고 괴롭고 불행하지만 그래 저 미래만 바라보고 살자,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땅에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 제한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물론 영원한 천국이 언급되어야 하겠지만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답게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 마땅한 원리입니다. 어떠한 선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자신의 노예를 아주 불쌍히 여겨서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노예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 줄 때는 어떠한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건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고 그 해방된 노예가 해방된 자유를 누리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 주인은 보람도 느끼고 마음 가운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었더니 그 자유를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도적질하고 주색잡기에 빠져 있다면 얼마나 그 주인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이 종을 해방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겠구나. 이러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주인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유를 선하게 사용할 때 주인도 기쁘고 그의 심령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에게 분명히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에게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흥청망청 살아갈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두기 위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 멀다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동시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성실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선한 열매들을 맺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참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 행복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확신과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러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한한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자랑이 되지 않고 그저 세상 다른 것에 우선 자랑거리를 찾고 있다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크게 보이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맙니다. 분명히 간판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간판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꿍무니만 졸졸졸졸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야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구원받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날은 은혜 받은 것 같고 열심을 내고 내가 착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은 죄악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는 마치 나의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99%의 하나님의 은혜와 1%의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효도하고 착하게 굴면 내 자녀이고 아이가 실수하고 속썩이면 내 자식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으면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심지어 세상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을 믿었고 나 잘난 맛에 살아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그저 정치범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것을 실패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수많은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이 그들이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자신들의 행위를 공로로 여깁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아느냐라면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와 우리 라피 선생님은 정말로 경건해 이런 말 듣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칙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예? 저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저렇게 믿어서 무슨 구원받겠어? 하지만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들의 심령에는 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독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로마 가톨릭이 똑같은 전철을 밟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가 너무나 시시합니다. 뭔가 좀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믿음 그 간단한 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공덕과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동안에 공덕을 쌓기 위해서 성지순례는 한번 갔다 와야 하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어떤 것을 한번 보고 올 때마다 나의 공덕이 쌓이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절정을 이루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면죄부였습니다. 죄를 용서해주는 그러한 표를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믿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설득력을 주게 되었습니다. 로마 성당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아주 경건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무릎으로 성당을 오르내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이지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는 없고 우리 사람이 어떠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준 구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어느 곳을 인용한 것인데 어디를 인용했을까요? 하박국서를 인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면서 아무도 대답 못하면 어떡할까 했는데 구약성경 하박국서를 인용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게 된 하박국의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조국 유다가 당장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은 결국에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소망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뉴질랜드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총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특별할 것이 없고 또한 누구에게도 차별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변함이 없고 성경은 변화한 바가 없는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 복음을 무시해버리는 교회들을 오늘날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는 마땅히 전해야 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처세술을 말합니다. 원색적인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 이 복음보다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심리학을 사용하고 마케팅을 사용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해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태어난 것이 세계 유례에 볼 수 없는 메가처치가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땅에서도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졌는지는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복음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을 스스로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들을 세상적으로 소위 출세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우습게 여기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게토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만 신앙을 지키는 척하고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회 속에서는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예배하는 일은 언제나 우선순위를 저 뒤에 두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최우선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고의 부와 권세가 있었던 로마, 그리고 자기도 그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었던 그 바울이 그 로마 땅에서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최우선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시인하지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총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